인생을 즐겁게 살아요. 따봉 따봉 따봉 인생을. 우리가 살면은 얼마나 산다고 기쁜 주름 만들며 인상 쓰며 사나요. 세상은 나에게 즐거움을 주지 않아 우리 스스로 만들며 살아야지. 따봉 따봉 따봉 인생을. 일할 때 일했으면 즐기기도 해야지. 술 한잔에 기뻐하니 춤추고 노래하고 지금부터라도 웃으며 살아야지. 따봉 따봉 따봉 인생을. 우리 인생을 즐겁게 살아요. 따봉 따봉 따봉 인생을. 우리가 살면은 얼마나 산다고 기쁜 주름 만들며 인상 쓰며 사나요. 세상은 나에게 즐거움을 주지 않아 우리 스스로 만들며 살아야지. 따봉 따봉 따봉 인생을. 일할 때 일했으면 즐기기도 해야지. 술 한잔에 기뻐하니 춤추고 노래하고 지금부터라도 웃으며 살아야지. 따봉 따봉 따봉 인생을. 지금부터라도 웃으며 살아야지. 따봉 따봉 따봉 인생을.